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책 2탄입니다.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조금 길게 했는데 이게 입문까지 했었네요. 입문까지 했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되게 지쳤어요. 그리고 50분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양이 많은 줄 잘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덧붙여서 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절하고 나서 갑자기 2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예술 대중문화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색깔 효과입니다. 저자는 한스 페터 투른입니다. 출판사는 열대림이고요. 발매는 2016년 5월 20일. 책 표지는 신호등 같이 되어 있어요. 약간 아이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생겼는데 신호등 모양이에요. 신호등 모양이 아니라 신호등 색. 빨간에, 주안에, 초록색에. 이거에 대한 소개글은요, 색깔이라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그러나 늘 반복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 색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느 색에 대한 우화, 빈곤과 죽음의 색으로 여겨지는 회색에 대한 고찰, 색의 서열과 신분, 색에 대한 관용과 금기 등 색깔을 어떻게 연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까지 색에 대해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담겨져 있다. 뭔가 그 색에 대한 우화나 색에 대한 관용과 금기 같은 거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읽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 귀여운 표지가 너무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참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이토 도요의 어린이 건축학교입니다. 저자는 되게 많아요. 건축가 이토 도요를 비롯해 건축 역사가이자 지역의 보존과 재생을 연구하고 있는 무라스마스 신, 전 세계의 도시 재생 사례를 연구하는 건축가 오타 히로시,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건축과 도시 역사와 지역 리터러시 연구와 지역 만들기 어린이 건축 교육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다구치 중코가 쓴 책이다. 작가가 5명이나 되네요. 되게 많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린이 건축학교 행보와 파생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 어린이 교육, 현 교육의 의의 등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런 책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이거를 일반인이 읽기에 재미를 추구하는 거가 없는 것 같고, 현대사회의 문제점, 어린이 건축학교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글에 건축학교가 뭔지를 적어 놨으면 오히려 궁금해서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없어서 전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읽고 싶지가 않네요. 그 다음 책은 예술 역사를 만들다입니다. 저자 전원경이고요. 출판사는 시공아트, 발매는 2016년 6월 14일입니다. 이 책은 각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역사와 예술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술이 역사의 큰 흐름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거꾸로 각 시대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연대기 순으로 구성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예술 작품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세계 역사와 예술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6년도 1학기 학교를 다니면서 유럽 도시 역사기행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냥 순전히 흥미를 가지고 선택 교양을 들은 거였는데, 저는 정말 재밌게 들었거든요. 저는 역사를 좀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거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제가 맡은 파트가, 발표 파트가 피렌체 역사 파트였어요. 그래서 피렌체에 관해서 정말 계속 알아보고, 피렌체 코시모가 유명하거든요. 코시모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예술 분야를 역사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재미가 없거나 뭔가 말투? 아니, 문체가 재미가 없으면 정말 읽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예술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사진 첨부가 많이 되어 있다는 말 같은데, 그런 거가 많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읽기 수월할 경우가 되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월간 책이라는 잡지에서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재미는 있겠죠? 그래서 되게 되게 지금 궁금하고 읽고 싶어요. 학교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서 읽고 싶네요. 그 다음은 묵향 반세기입니다. 저자는 이동우, 출판사는 황금알, 발매는 2016년 6월 20일입니다. 소개 글로는 소산 박대성 화가의 화업 50주년을 맞아 미술계 관계자와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본 작품 세계와 회고를 실었다. 소산 회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수묵 작업이라는 데에 있다. 그는 어쩌면 거의 마지막 세대에 해당하는 수묵 화가인지도 모르겠다. 색깔 난무의 시대의 수묵. 색채 시대의, 색깔 난무 시대의 수묵. 채색 시대에서 검은 그림이 돋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색깔이 많은 그림에서 검은색이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사실 뭔가 많은 색깔을 담지 않음에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이나 뭐 그런 거에서 오는 거랑 좀 차분함과 여백의 미가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로 인해서 좀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수묵화는 정말 보면 일단 우리 동양 쪽의 문화인 거잖아요. 수묵이라는 게 그래서 더 도드라져 보이고 묵담이라고 하죠. 묵담 맞나? 아니다. 농담. 농담이라고 해서 그 물이 얼만큼 섞여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좀 수채화를 할때 쓰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농담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진하기와 연하기 그 물의 농도 차이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거의 차이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니까 정말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런 거가 정말 돋보이는 것 같은데 작품의 세계와 회고를 실었다고 하니까 재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재미있을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수묵화를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아니면 미술계 종사자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겠죠. 이런 책 내용에. 근데 일반인인 저로서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소개글로만 봐서는 작품 세계와 회고를 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수묵 화를 보러 미술전을 가는 건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한 작품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냥 봤을 때 우와 이거 멋있다라는 생각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알면 재밌겠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책에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안 담겨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서점을 가서 한번 들춰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께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술 분야에서 마지막은 나와 당신의 베토벤입니다. 저자는 리처드 용재 온일이고요. 노승림 씨도 같이 했네요. 두 명이네요. 그리고 출판사는 오픈하우스, 발매는 2016년 6월 15일입니다. 바이올리스트 아니구나. 바이올리가 아니라 비올리스트입니다. 비올리는 바이올린보다 약간 큰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요. 현악기죠. 근데 소구리는 조금 더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요. 진짜 소리가 좋아요. 약간 바이올린은 약간 째지는 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소리가 비올리에는 별로 잘 드러나지가 않죠. 이러한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온일이 베토벤 현악 사중주에 얽힌 자신의 음악 인생을 풀어가는 것을 한 축으로 해서 음악평론가 노승림이 현악 사중주를 중심으로 베토벤의 생애를 해설하는 것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삼는다. 책은 영원한 고전 베토벤을 다시 한번 되살리며 현 시대의 음악가와 고전의 음악가가 만나는 공감의 장으로서 빛을 발할 것이다. 지금 목이 너무 간질간질해요. 지금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듭니다. 아휴. 힘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신의 음악 인생을 풀어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유명한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근데 베토벤의 생애를 해설하는 것을 재밌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베토벤의 생애만을 다룬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책으로서. 그런 거가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얘도 한번 앞에 책, 묵향 반세기와 함께 조금 훑어보고 재밌는지를 판단을 해봐야겠어요. 그 다음은 경제 경영 파트입니다. 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저자 최상욱, 출판 왕의 서재, 발매 2016년 6월 30일. 개인이 주인공이었던 임대주택 시장을 바꾸고 싶던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와 확대를 원했다. 마침내 민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2015년 8월에 도입하기에 이른다. 저자는 집을 살 기회는 앞으로 5년이 마지막이고 월세를 받아왔던 개인 임대업자들의 시대도 그때 끝난다는 커다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책에는 어떤 집을 사고 또 어떤 집을 팔아야 할지 저자의 분석과 설명이 붙어 있다. 저랑 좀 생각이 반대되네요. 저는 20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실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세가 사라지진 않고 전세가 확실하게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책은 정말 그 당시 딱그 사이 1년 사이에 딱 읽어야 될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책이 시간이 지나서 읽으면 정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시려면 정말 딱 요맘때 읽는 것이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거를 경제 경영 책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네 개의 통장인가? 그런 거 만들기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옛날 책이다 보니까 옛날 베스트라서 그 책을 읽으면 도움이 약간 되긴 하는데 거기에 예시들이 정말 옛날 예시들이요. 금리가 8%일 때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즘 금리는 저축 또 연 1.8%가 많고 예금도 한 1.5가 끝인데 너무 예시가 너무 커요. 숫자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가 도움이 전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말을 따라갈 수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경제 경영에 관련된 좀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한 책들은 좀 1년이나 2년 안에 읽어서 좀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책을 팔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셨다면. 전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한 10년 뒤에 그 패러다임이 다시 돌아온다면 또 모를까. 근데 지나간 패러다임이 돌아오는 거는 정말 패션과 화장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변형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게 아니니까, 요런 책은 한 2년 안에 읽고, 사서 읽고, 그 다음에 또 그쯤 돼서 또 새로운 그 경제 경영이 나타날 테니까 그런 걸 읽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 책은 장사의 맛. 저자 권혜진 출판 정한 책방 발매 2016년 6월 20일. 이 책은 현장에 충실한 장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음식의 명가와 다양한 원조 식당의 경험관점을 들려준다. 더불어 장사 생활이 아니구나. 장사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았다. 그렇게 막 읽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 장사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되게 그 험난한 여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자리를 지킨 걸 테니까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겠죠. 좋은 내용들이 많으나, 그렇게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책을 소개를 하면서 아 이거 재미없어 보이고 이건 재미있어 보여서 읽고 싶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재밌는 책을 읽게 되는 거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출판 업자들은 재밌게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인데 꼭 필요한 책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 일에 필요하거나 뭔가 학습에 필요해서 쓰는 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입문이나 뭐 이런 책들을 읽을 때에는 재미를 보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거가 어디서 재미를 딱 찾아야 되냐? 정말 이름이 독특해서 눈에 띄어야 하는 게첫 번째고, 표지가 예쁘거나 뭔가 무섭거나 해서 뭔가 눈에 띄어야 돼서 또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두 번째고, 세 번째는 속 내용이 알차야 되고, 네 번째는 그거를 소개하는 소개글, 그러니까 홍보글이 뒷받쳐 줘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 보여요. 분명히 그 뭐지? 깊고 깊은 어둡지만은 않겠지만 뭐 그래도 힘든 고난을 역경을 거쳐서 막 성공을 해서 그런 내용일 테니까. 항상 사람은 항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해피엔딩을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동화가 대부분이 해피엔딩인 거겠고요. 일단 또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했다. 삼천포로 빠져도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은 위안화의 역습. 저자 윌리엄 오버홀츠, 권남마, 청로입니다. 세 명의 저자이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발매 2016년 6월 13일입니다. 준비 통화로 부상하고 있는 위안화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세계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국채적인 분석을 보여주는 책이다. 저명한 세 명의 경제학자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통화가 세계 경제의 주류로 등장해온 배경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배력 약화와 함께 중국의 위안화의 통화 시스템이 계승자가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하네요. 아직 위안화가 오르진 않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오르긴 오르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문물 개방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지금 잠시 경제가 멈칫하고 있지만 일단 인구수가 정말 많죠.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중국 위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발달이 되진 않았지만 몇십 년 후를 봤을 때는 제가 적어도 아저씨를 아줌마 남자가 아닌데 아저씨라니. 아줌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되어 있을 쯤에는 중국이 이기고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많을 테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저는 모르니까. 하지만 궁중은 뭐야? 중국의 그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려고 그 기술적인 면에서 따라가려고 했을 때 20년이 걸렸다고 했나? 20년 앞을 일본이 나아가고 있다고 했나? 그랬는데, 중국이 10년 만에 저희를 따라잡았죠. 개방하고 나서 10년 만에 저희를 따라잡았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가 더 빨라질 테고. 근데 이 책을 읽고 싶진 않은 이유는, 단정지었어요. 읽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저는 사실 경제 경영 파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경제 경영 파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고요. 경제 경영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은 소설이니까 읽게 되는 거고, 아니면 역사 부분이면 저는 역사 파트가 재밌어서 그걸 읽고, 또 오히려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화학이 좋아서 갑자기 좋아져서 화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성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이과생으로서 살아온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 경영은 배워보지 못한 분야라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해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읽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책들 중에 경영 경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좋아하는 부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책으로 출근한다. 저자 김태근, 출판 좋은 땅. 발매 2016년 5월 30일. 체코 해외 법인에서 일하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한창 체코의 해외 법인이 설립되던 시기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체코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문화 차이로 일어날 수 있는 조직 내 의사소통 문제들을 다양하게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체코에서 체코인과 일하는 법에 대한 글을 썼다. 체코로 많은 분들이 나가시나 봐요. 저는 체코는 여행으로 간 적밖에 없어서 체코 해외법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돈만 많이 벌면 정말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전쟁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지만, 저는 저희 나라 밥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영국에 연수를 간, 그러니까 2달 동안 놀러 간 거죠. 거의 어학연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놀러 간것 같은데, 거길 갔을 때 되게 정말 식문화가 힘들었어요. 정말 파스타, 찬 거, 키쉬 막 이런 거 먹는데 느끼하고 더부룩하고 거기 가서 살 진짜 좀 쪘고 그렇게 찌진 않았다. 결국에 그거 먹기가 너무 싫어서 계란 삶아서 먹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먹는 것 때문이라도 한국에 살 거예요. 근데 여튼 체코로 여행 갔을 때는 잠깐 이렇게 돌아 한 1일 묵었나? 1일 묵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그 인형 같은 거를 사왔는데 거기가 그 뭐라 하죠? 인형극 할때막 움직이는 그 약간 뭐라고 그러지? 꼭두각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 줄에 매달아서 움직여서 하는 그런 인형들 있잖아요. 그런 거 파는데, 그런 거 파는 데가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진짜 좋았어요. 거기가 살 거가 있었어. 그래서 저는 피노키오를 사왔죠. 피노키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소년 인형을 사왔는데 되게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목이랑 팔, 다리랑 그런 게 이렇게 관절이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막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 밤에 보면 무섭긴 하죠. 근데 나중에 만약에 체코로 여행을 가시거나 이렇게 해외 법인으로 인해서 가게 된다면 꼭 인형 사세요. 인형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안 사가지고 돌아오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분명함. 인형이, 체코 인형이 되게 좋아요. 저런 인형 좀 찾기 힘들은 것 같아. 찾으면 찾을 수 있겠는데, 찾기 힘들걸요? 한국에선 본 적이 없어. 일단. 근데 이 책도 저는 안 읽겠죠. 체코의 해외 법인으로 안 나갈 거니까. 그 다음 책은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저자 도쿠가츠 레이코. 출판 다운북스 발매 2016년 6월 10일. 이 책은 과연 극단적 통화 완화 정책이 세계 경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금융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인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지 꼼꼼히 지켜본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 경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과 금융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볼수 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저성장 탈출을 위한 해법이 절실한 한국 경제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다. 요거는 읽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예금을 하든 적금을 들든 이렇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지금 1.8%가 대세인데 이 1.8%를 넘어서 마이너스로 가게 될 확률이 조금 커지거나 아니면 진짜 자산을 깎아먹지는 않은 정도의 그냥 제로 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자가 안 붙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요 책은 약간 궁금해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막 일찍 읽진 않겠죠? 읽고 싶은 소설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쉽게 읽진 않을 것 같아요. 실용편입니다. 아라이 당구홀릭 4. 저자 아라랑이야. 그러니까, 아랑, 아, 이상해, 이상해. 저자 아라와 폴두 명이에요. 뭔가 지금 와를 넣는 바람에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아라 폴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여자와 남자인 것 같습니다. 설마 아라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려나? 초중급자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스트로크 그리고 샷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샷의 특성과 분리각 등 당구공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물리학적인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밀어치기 샷과 큐볼의 움직임 등 당구를 잘 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습 방법 등 함께 소개함으로써 실전에 곧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거는 저는 안 읽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읽으라고 권유하고 싶네요. 당구 100안 나오는 사람한테. 제가 100이 안 나오거든요? 한 당구 300이면 잘 치는 거고, 한 당구 100이면 정말 초보를 간신히 벗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책 아닐까요? 지금 이 책이 당구홀릭 4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는 1, 2, 3이 있겠죠?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중급자까지 나온 거 보니까 1권은 초급자겠죠? 그런 거 괜찮겠네요.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다음번 거를 넘어가서 달라이 라마와 히치하이킹을 저자 리도빅 위블레르 출판 북플래닛 발매 2016년 6월 10일 프랑스 청년 리도빅의 여행 원칙은 단두 가지. 첫째, 낯선 세상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 이동은 히치하이킹으로만 한다. 둘째, 하루 여행 경비는 10달러 안에서 쓴다. 이 책은 처음에는 엉뚱하고 무모하게만 보였던 도전이 평범한 청년의 인생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까지 1825일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와, 5년 동안 이렇게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에 1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10,000원 조금 넘거나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10,000원으로 살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힘든데. 그쵸. 하루에 대부분 한 끼에 7,000원씩 쓰지 않나요? 요즘에? 5,000원 밥 없죠. 저는 학교를 다니니까 학관에서는 최저의 금액의 밥이 2,500원. 2,500원인데. 그런 거 먹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들죠. 그리고 일단 히치하이킹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하기 힘든 거고, 프랑스 청년이 프랑스 근처에서 해서 그런가? 어디서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쵸? 이 달라이 라마라는 것도 뭔지가 모르겠고, 근데 이 히치하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흥미를 끄는 거가 있죠. 저희 학교에 히치하이킹을 해서 여행을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 동아리를 들까 했는데, 히치하이킹이란 말에 하고 싶기도 한데, 뭔가 불안하고, 조금 걱정이 돼서 안 했죠. 그러니까 안 들어갔는데, 히치하이킹. 요거는 재밌을 것 같네요. 무모해 보이니까 어떻게 끝났을지,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책한권 내서 그걸로 끝인가가 궁금하고,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 다음 책. 나는 계집애 산다. 헐. 책 너무, 이름이 너무 웃기다. 계집애 산다. 저자 박준영, 출판 찜 커뮤니케이션. 발매 2016년 6월 13일. 반려견과 함께 살 집을 연구하며 만든 책이다. 개와 함께할 집 인테리어 하우스를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의 반려견 사랑으로 반려견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한발 앞선 일본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직접 반려견과 사람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거 뭔가 소개글이 이상한데?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의 구조를 바꾸거나 리모델링 할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한다. 이 책은 딱그 내용이네요.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반려견이 없고, 뭐 반려묘도 없지만 반려동물이 없어요. 저희 집은. 왜냐면 할머니가, 싫어하시거든요. 개를 키우셨다가, 세 마리 키우셨다가 다, 걔네가 다, 제가 안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키우시다가 다 애들이 죽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해져서 안 키우겠다고 선언을 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안 키우고 있죠. 저는 나중에 독립을 하면,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요. 저는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고양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좀,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인식을 하면 되게 앵기잖아요. 물론 고양이도 그러긴 하는데 고양이는 자기 좋을 때만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귀찮게 하면 귀찮게 하지 나를 귀찮게 하진 않으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이기적인 발언인 것 같다. 여튼,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느림보 숙명 교육. 저자 이현주, 출판 폭스코너, 발매 2016년 6월 20일. 통설로 굳어진 집중 수면 교육만이 정답은 아니며 아이의 성격과 개성에 맞는 저마다의 방식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이다. 조금 느리더라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수면 교육, 즉, 느림보 수면 교육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올바른 육아의 방향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교육법을 찾는 다양한 틀과 실제 육아에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책일지 궁금하네요. 이게 수면 교육이라는 게좀 아이가 한 초등학생 막 이래가지고 아이가 옛날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는 동, 그러니까 일어나 있을 때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자고 있을 잘때 그걸 틀어 영어 공부했던 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에 시간 동안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을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설마? 설마 그런 내용이겠어? 여기서 말하는 그 육아라는 단어는 조금 어린애들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약간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한 대여섯 살까지도 육아라는 말을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육아라는 단어를 언제까지 쓰시는 건지가 궁금하고 이 수면 교육이 만약에 그냥 정말 잠자는 방식을 가르치는 거라면 제가 프랑스 교육법인가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아이를 재우는 그런 방식이 약간 살짝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약간 궁금하네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어떤 책들 그 확인 수묵화 내용이었나 뭐 그런 책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면서 요것도 잠깐 확인을 해서 그책 내용이 뭔지를 보고 읽어보아야겠어요.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냄비 파스타. 저자 에밀리에 페랭, 출판 로그인, 발매 2016년 6월 1일. 조리부터 상차림, 설거지까지 냄비 하나로 해결되는 한끼 요리, 냄비 파스타. 냄비에 파스타와 물, 흔한 채소와 고기 등을 한꺼번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된다. 면 따로 삶고 소스 따로 만들으라. 호들갑 떨 필요 없는 이 심플한 냄비 파스타 레시피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블로거 에밀리 페랭이 개발했다. 이 책은 라면만큼 간단하지만 그보다 더 폼나는 파스타 요리를 소개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읽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보거든요. 요즘 들어 열심히 보게 됐어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이 유튜브 중에서 요리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신 걸 봤는데, 맛이 좀 덜하대요. 좀 그냥, 그러니까, 정말 따로따로 그 해서 하는 것보다 맛이 덜하대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덜하고, 좀, 굳이 이렇게 해 먹을 거면 그냥 조금 더 공을 들여서 맛있게 해 먹는 게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그 폼나는 파스타 요리를 굳이 그렇게 한 냄비에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아니,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파스타는 삶는데 얼마 안 걸리고 10분 삶고 거기다가 그냥 토마토 10분 소스만 넣어도 되는 건데 굳이 이한 냄비 파스타가 물 조금 넣고 그 토마토 소스 넣고 면 같이 넣어서 안 익은 면 넣어가지고 익히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나 싶은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책요 내용 그냥 그대로 그 유튜브에 있는데 굳이 이 책을 사서 읽어서 따라 해 먹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한 냄비 파스타가 너무 끌린다 하시면 그냥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마지막 파트, 아동입니다. 꿈속을 걷는 강아지, 저자 영유, 출판 알라딘 북스, 발매 2016년 6월 20일. 주인공 가족이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관해 좋아하는 것과 잘 돌보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인공 윤희는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를 잠시 맡아 키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 이를 통해 강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감수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시골 엄마의 선물, 저자 최성현, 출판 작은숲, 발매 2016년 6월 20일.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엄마는 태교를 걱정한다. 보통 태교라고 하면 뱃속의 아이를 위해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화와 연극을 보고 또 좋은 책을 읽고 박물관에도 가지만 산골에서 바쁜 농사 일을 하는 부부에게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부부는 어떻게 하면 뱃속을, 어? 뱃속을이 아니라 뱃속 아이에게 좋은 태교를 할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삐뽀 삐뽀 동물 의사들. 저자 엔지 트리어스. 마크 도런. 출판 달임, 발매 2016년 6월 17일. 사람은 아플 때 병원을 가고,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이 아플 때도 동물병원에 간다. 하지만 야생동물들은 어떻게 할까? 이 동화책은 아플 때 야생동물들의 행동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산고릴라가 전혀 맛없을 것 같은 돌을 입에 넣고 가루를 만들어 삼킨다든지, 파랑어치가 개미를 모아 깃털 위에서 문지른다든지, 코뿔소가 깨끗한 몸을 진흙에 뒹굴어 더럽힌다든지. 그 다음은 베또롱 공주, 저자 김병심, 출판 파우스트, 발매 2016년 5월 30일. 김병신 시인의 표준어 동화와 안민승 작가의 그림과 양정형 시인의 제주어 번역으로 구성된 창작 동화집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신화인 설문 대할망 신화를 바탕으로 김병신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이 입혀진 이 책은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제주어를 알리기 위해 창작되었다. 수채화로 표현된 안민승 작가의 원화 역시 소박하면서도 푸근한 제주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려주고 있다. 조선소년 무궐, 무기를 만들다. 저자 이규희. 출판 그린북. 발매 2016년 6월 15일. 책속 주인공인 조선시대 소년 무거리는 우연한 기회에 대장간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기를 만드는 일에 빠져든다. 그러던 어느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삽시간에 아비규환이 되는데 군기시에서 일하던 무걸에게 무척 중요하지만 위험하고도 비밀스러운 명령이 내려진다. 무걸이는 과연 어떤 명령을 받은 걸까? 지금부터 조선시대로 돌아가 무걸이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조선시대의 무기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 으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콘텐츠는 매거진, 잡지, 매거진이 잡지죠. 잡지 책 18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매달 책은, 이게 그 달의 책은, 아, 알고 봤더니 이 책은 7, 8월 호였나 봐요. 7, 8월 호인가? 모르겠어요. 7월, 8월, 7, 8월 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발매가 7월 4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월간이니까 뭐, 월간 책이네. 근데 제가 18호를 이렇게 한 거는 7, 8월 호입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포스트를 계속 제가 이거를 팔로잉을 하고 있어서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포스트, 네이버 포스트, 월간 책 포스팅을 팔로우를 하시면, 이런 포스팅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뭐 그거와 다르게 또 읽어드리는 거랑 제가 뭐 읽고 싶어요, 저는 안 읽고 싶어요, 왜 이게 읽고 싶을지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싶으시다면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 이희주의 분홍담소는 한 달에 두 번은 확실히 올라오고,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구독 부탁드려요. 자신이 본 책이나 영화를 저에게 소개하고 싶거나, 제가 소개한 책이나 영화를 봐서 좋았던 부분이나 감상평을 네이버 블로그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따로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